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인도네시아 방문 52돌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메가와띠 수카르 노프들이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을 접견해 주신 15돌쇠 즈음에서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승원들이 20일 평양의 만경대 학생선행궁전을 참관하고 예술 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이에 앞서 손님들은 서해 관문 평양 3.16 전선공장을 참관했습니다.